지 햇살이 오늘도 나를 감싸며 살아있음을 그대에게 난 감사해요. 부족한 내 마음이 누구에게 힘이 될 줄은 그것만으로 그대에게 난 감사해요. 사람이란 걸 후회하지 않도록 그댈 사랑할게요. 사랑할게요. 이제야 나 태어나.